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해주신 연회가 2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연회에는 김영주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번 조선청년동맹 대표단, 김영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중조선인 청년연합회 대표단,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청년회 대표단, 방문단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